조선 외무성 곤충 및 경화이온구소 대표단이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일꾼들과 쌍무의견 교환을 진행했습니다. 쌍무의견 교환에서는 조중관계,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문제들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습니다.